슬퍼하지 마, no, no, no. 혼자 가냐, no, no, no. 언제나 나, 나, 내게 항상 빛이 되지, 그대. 내 손을 잡아요, 이제. 지금 다가와, 기대. 언제나 힘이 되줄게. 다가온 그대 살며시 내게로 와 입만 쳐준 그대 마신 마법처럼 난 감싸주 정말 이런 기분 처음이야 우와. 가끔씩은 그래도 힘든가요 이렇게 혼자 슬퍼하면 어떡해 한 톤씩 불이 꺼져가는 고간 속에 잡아요 이제 지금 다가와 기대 언제나 힘이 돼줄게 꿈이 맞던 그댄 너무 떨리던 그댄 수많은 실험 속에 기적은 밝았고 간수록 불어 흔들리는 모습 처음이야 우와. 오랫동안 많이도 참았나요 아무 말 않고 고개 떠두면 어떡해 하나 둘씩 곁을 떠나가는 세상 속에 내가 눈 비춰줄게 지금 다가와 기대 언제나 힘이 돼줄게 가장 내게 힘이 돼주었던 나는 언제나 믿어주던 그대 다른 그만해 라고 말할 때 마지막 네가 바라본 사람 이제 내가 돼줄게 슬퍼하지마 no no no 혼자 가냐 no no no 언제나 나, 나 내게 항상 미치는 척 그대 내 손을 잡아요 이제 지금 다가와 기대 언제나 힘이 돼줘